ユース。ス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발달장애인국제문화예술축제인2024국제스페셜뮤직아트페스티벌의국내메이트를모집합니다행사기간은2024년8월7일부터8월10일이며장소는서울대학교입니다모집기간은2024년6월16일까지며활동내용은국내저명멘토단의음악및미술레슨스페셜올림픽종목체험등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스페셜올림픽코리아문화예술본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동아일보에서미디어프론티어1기교육생을모집합니다교육기간은2024년6월24일부터11월25일까지며1차모집기간은마감됐고2차모집기간은6월4일오늘까지입니다모집대상은졸업후및취업자또는졸업예정자이며교육혜택으로는현업자특강실무프로젝트경험무료교육및훈련지원금지급등이있습니다자세한내용은동아일보미디어프론티어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3일문화재단에서2024년장학생을선발합니다지원기간은2024년7월18일까지며지원방법은3일장학금홈페이지에서류제출입니다제출서류로는장학금지원서연구업적및실적증빙자료지도교수추천서등이있으며지급기간은특별한결격사유가없는한두개학기동안입니다자세한내용은3일문화재단홈페이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전국주유소의휘발유및경유평균가격이일제히하락했습니다한국석유공사에따르면5월마지막주의휘발유평균가격은 1678.4 원으로전주대비 12.6 원내려갔습니다또경유의평균판매가격은 1511.9 원으로전주보다 17.6 원낮아졌습니다휘발유는4주연속경유는5주연속하락했으며전문가들은다음주에도이와같은추세를보일가능성이크다고밝혔습니다자고일어났는데전여자친구가숨져있었다는20대남성 A 씨의신고가접수돼경찰이수사에나섰습니다 A 씨와그의전여자친구는헤어진상태였지만아파트에서동거하는등최근까지지속적으로교류해왔습니다 A 씨는경찰에같이술을마신뒤잠을잤는데자고일어나보니숨져있었다고진술했습니다한편경찰은정밀부검결과를확인후수사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북한이서해북방한계선이북에서남쪽을향해 GPS 전파교란공격을실시했습니다이는지난달29일부터이달1일까지나흘간이어졌습니다이로인해인천해상으로가는여객선과어선의내비게이션이오작동을반복하는일이벌어지기도했습니다한편북한은지난달28일오물풍선살포29일부터 GPS 전파교란등복합적인도발양상을이어가고있습니다한양캠퍼스의시사적인사건과공지사항을알려드린 Hubs News 6월4일순서를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의김지윤기술의이준서담당의배윤이었습니다